부부부부니에 백사에게로 오구나. 진짜 딸이 그린 중분제우사 이리 좀 접쳐 이리 좀 접어줘. 오름 밑에 진리 눌렀다 머리 깃털 통이고 나 부치마 자락을 애 눌러쳤네. 대당화 한 송이를 과자지질 끊고 마누라 머리 위에다 꽂아 가세. 너무 탐 너무 임수 여놓고 호방김만 더불 나를 속인다. 만나보니 반가워라 이별을 위해 이별이 돌아오거든 왜만